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마음 몰라주네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그만하면 알 텐데 내 마음 몰라주네 그만하면 알 텐데 내 마음 몰라주네